내 맘 나를 미치게 만드는 그 눈빛. Oh baby, one, two, three, you and me. 두근두근 너와 나. Four, five, six, 조금씩 짜릿한 입 맞추며 매일매일 애타게 날 유혹해줄래. Like one, two, three. 너밖에.